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인신매매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또다시 걸거둔 것과 관련해서 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6월 30일 2016년 인신매매 보고서라는 데서 온갖 날조 자료들을 늘어놓으며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을 또다시 악랄하게 걸거들었다. 인권유린의 왕초이며 인신매매의 대국 원천국인 미국이 우리를 걸거드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표현이다. 세인을 경악케 하는 극심한 인권침해 행위들이 성행하는 인권불모지가 바로 미국이다. 이러한 미국이 잊지도 않는 그 누구의 인신매매 문제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가소롭기 그지없다. 미국은 저들의 대조선 정책의 실패상이 나날이 더욱 부각되자 우리의 영상에 먹칠하는 방법으로 국제적 이목을 딴 데로 돌리며 우리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흉심을 품고 이러한 북대기 문서들을 꾸미는 데 열중하고 있다. 미국이 감히 우리 제도를 어째보려는 기도를 드러낼수록 우리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더욱 높이 축혀들고 자비적인 핵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달라진 우리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를 똑바로 보고 어리석은 적대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와 상대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